가는 동안 나를 지켜주었지. 한숨뿐인 현실과 불안한 미래 날 울리며 언제나 다시 찾아와 날 꿈꾸게 했지. 하나뿐인 내 꿈이여, 세상이 날 버려도 나는 그 세상 사랑할 준비가 됐어. 하나뿐인 나의 꿈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길을 바라는 것. 사랑의 달콤함도 스디슨 이별의 아픔도 이제는 나 알고 있어. 다 지나갈 거란 걸. 하나뿐인 내 꿈이여, 세상이 세상 사랑할 준비가 됐어. 하나뿐인 나의 꿈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내가 나를 보기 않고 내 길을 바라는 것. 선택할 수 없을 거라 믿었던 미래 운명 따위 내가 만들어 갈 거야. 하나뿐인 내 꿈이여, 세상이 날 버려도 나는 그 세상 사랑할 준비가 됐어.